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17일 수요일 저녁에 인사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서머 스페셜 김상균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인데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구약의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 뭐 아브라함이나 모세, 다니엘, 엘리야,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도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근거 없는 믿음이 아니었어요. 이들이 이런 소망을 갖게 됐던 것. 아브라함은 자신을 통해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자손을 번성케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모세는 하나님이 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그런 소망이 있었고요. 다니엘은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실 거란 믿음이 있었고, 엘리야는 이단 선지자들이 다 물리치시면서도 자신을 살리실 거란 그런 굳건한 믿음을 바탕으로 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오늘 세상의 삶을 또 살아오면서 소망을 잃으셨습니까? 네, 세상 일들 가운데, 아니 어쩌면 또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며 했던 일들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서도 역시 사단은 우리가 소망을 갖지 못하게 만듭니다. 소망을 잃게 만드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소망을 갖도록 하십니다. 기쁨과 평강을 통해서 믿음을 해서 이 소망이라는 걸 충만케 하시는데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차고도 넘치는 큰 은혜가,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바라보는 큰 은혜가 가득한 이 시간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수요일 생방송, 오늘의 첫 찬양입니다. 마커스 어십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함께 은혜 나눌게요.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나를 다스리시고 나의 삶 지금 말씀하실 때 주님을 따르도록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고 오늘도 또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행조진라 서머 스페셜 오늘의 첫 찬양이었습니다. 오늘따라 제게도 참 이 말씀이 너무나 큰 울림으로 다가왔어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기뻐할 수 없는 일들과 평강을 누릴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은 그런 하루였지만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오늘 꼭 만날 수 있는 그런 날이었으면 좋겠어요. 보니까 요즘에 날은 덥고 일은 잘 안 되고 그렇죠, 경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들, 상황들 때문에 이 소망을 잃고 계신 많은 분들 계실 텐데요. 네, 행저질라 가족 여러분들. 오늘 서머 스페셜 생방송 이 찬양들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큰 소망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그래서 소망을 품게 하는 그런 성경 구절도 좋고요. 기도도 좋고요. 또 듣고 싶으신 찬양도 좋습니다. 함께 나눠주시고 문자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서비스지요. 샵 1069번. 우물정에 1069번 이용하셔서 또는 카톡 무료 문자 이용하셔서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또 추첨을 통해 선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릴게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무엔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예수는 나의 힘이요까지 이어서 찬양 전해드리고 광고까지 전해드립니다. 대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나의

나도 사랑해. 소중한 순간은 달라도 더 생생하게 나누고 싶은 마음은 같으니까 전 001합니다. 대한민국 국제전화 001. 대우야, 면역력 챙겼어? 면역력 챙겼어? 면역력. 어머니, 면역력 챙기셨어요? 너 면역력 챙겼어? 여보, 면역력 챙겼지? 요즘 같은 땐 정관장으로 면역력 꼭 챙기세요. 믿을 수 있는 면역력, 정관장. 샌들은 꿈도 못 꿨죠. 누가 볼까 걱정됐어요. 쉽게 낫지 않더라고요. 손발톱 무좀 치료엔 풀케어만의 특별한 기술. 국내 최초 오니텍 특허 기술의 깊고 빠른 침투력. 2015년 국내 판매 1위. 기술도 효과도 손발톱 무좀 치료제 풀케어. 강솔의 다리는 100만 불짜리. 아침에만? 오후만 되면 다리가 정말 붓고 아프거든요. 시작해봐, 센샤. 정맥백을 탄력있게. 붓고 아프고 무거운 다리엔 센샤. 하루 종일 가볍고 편안한 다리. 너무 좋아요. 다리 자신감? 센샤. 동국제약. 안산시 보그마대 성회가 8월 21일 주일부터 23일 화요일까지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에 위치한 빛나교회에서 열립니다. 3일간 열리는 이번 대성회는 8월 21일 주일 저녁 7시 30분 소강성 목사님의 말씀을 시작으로 22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고훈 목사님, 23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김장환 목사님의 설교를 함께하며 은혜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은혜와 위로, 회복이 함께할 이번 대성회에 참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31-502-9490번, 지역번호 031-502-9490번 빛나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된 시간, 은혜를 사모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극동방송에선 크리스천치유 영성연구원 조종대 목사님을 강사로 8월 23일 화요일 저녁 7시 아버지 치유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아내와의 관계가 행복하면 자녀들은 자연히 행복해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열심히 일을 해서 돈 많이 벌어서 자녀들한테 좋은 환경에서 좋은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것이, 물론 그것이 아버지의 어떤 노력의 일부분은 될 수 있습니다만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는 모습, 자녀들을 사랑하는 모습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위해 헌신해 주신 아버지와 남편이었지만 우린 깊은 존경심과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건강하지 못한 부부관계, 순종하지 않는 자녀를 보며 상대방을 비난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극동방송에선 성경이 말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내 자신의 문제를 직면하고 이 시대의 멋진 아버지가 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치유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무료로 진행되는 이 세미나는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원하는 이 땅의 모든 아버지를 초대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지금 바로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아버지라고 보내주시거나 서울 전화 320-0555 극동방송 양육국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23일 다음 주 화요일 저녁 7시 극동방송 아트홀에서 진행될 아버지 치유 무료 세미나에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아우, 시원해, 시원해, 시원해. 뚜리 엄마, 뚜리 엄마. 이 집 왜 이렇게 시원한 거야? 아니, 저기 몰라? 몰라. 여름에 에어컨보다 더 시원한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이지. 엄마. 그거 왜 이제 말해줘? 어, 몰랐어. 나도 얼른 집에 가서 극동방송 줘야겠다. 수녀, 어서 가자. 집에 지금 당장 나오. 아니, 수녀 엄마, 신발 신고 가야지. 아니,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어우, 시원하겠다. 신발 신고. 수녀, 빨리 따라와.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의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서머 스페셜 8월 17일 수요일 생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간 6시 21분 30초 지났는데요. 자, 오늘 많은 분들도 문자도 보내주시고 사연들 또 소망을 갖게 되는 그 말씀들 나눠주고 계시는데요. 참여를 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이런 선물 드립니다. 주식회사 찬양나라에서 프리미엄 찬양반죽이 센라 이동식 전도형 마차 전문기업 JN산업에서 보급마차를 도서출판토제에서 성경 속 도시와 지명을 보여주는 더 바이블 맵을 한도화장품에서 에브라임 4종 여성화장품 세트 드리고요. 30여 개국으로 수출하는 6년근 2000일 홍삼에서 고려 홍삼정 대한성서공회에서 개역개정판 성경책 드립니다. 나침반 출판사에서 나종원 목사님의 저서 11기서 성경공부 하나님께 더 가까이 시리즈를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뷰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을 스페인 헬스케어를 선도하는 기업 심파코리아에서 비마스 수분크림을 면역 항암식품 생명이 있는 사랑의 집 뉴라이프에서 키토산과 비타민 B를 선물로 드립니다. 8371 성도님, 오늘 저녁은 저희 교회 부흥의 마지막 날이에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큰 은혜 받고 싶어요 하셨는데 봄, 가을에 주로 이렇게 부흥회가 많이 열리는데 이 뜨거운 여름날 더 뜨겁고 열정적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으시겠네요. 우리 8371님 뜻하신 대로 기도하는 그대로 하나님의 큰 은혜 소망을 품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2736 성도님 처음 참여하셨는데요. 기쁨의 감사와 눈물의 회개, 애절한 간구의 기도를 하는 시간이 저는 참 좋습니다. 그 시간이 소망을 간절히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함으로 나가는 소중한 시간이거든요 하셨는데 정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그 마음이 정말로 온전히 다다랐을 것 같아요. 주님과 이렇게 기쁨으로 함께하는 그 시간, 기도하는 그 시간 주님을 만나는 아주 귀한 시간이겠네요. 3586님도 아이가 차에서 잠들어서 깨울 수 없기에 주차해놓고 차 안에서 방송 듣고 있는데요. 귀한 말씀까지 메시지로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행저진라 통해서 많은 영혼이 주 안에 평안을 누리는 시간 되길 기도합니다 하셨는데요. 주님이 함께하는 그 귀한 시간 여러분도 행저진라 제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지금 듣고 계시지요? 행저진라 서머 스페셜 오늘의 초이스 오늘도 보물과도 같은 정말 풍성한 은혜가 가득한 찬양을 두고 여러분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죠. 김도연의 예수는 나의 힘이라는 곡이고요. 그리고 주창훈의 내 마음 깊은 곳에라는 찬양 두 곡 준비했습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고백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이미 아시고 위로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그리고 사방이 꽉 막힌 이 상황 가운데서도 힘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고 소망이 되신 줄 믿습니다. 두 곡의 찬양 함께 하시면서 그런 주님을 꼭 만나시고요. 받은 은혜도 함께 나눠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1069번 또는 카톡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 찬양도 많이 기다리고 있을게요. 김도연의 예수는 나의 힘 먼저 찬양 함께 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비록 서툴고 부족해도 품으로 안아주시도 내 모든 발걸음 주께서 두시리 순간 중에도 나를 지켜주시네 변치 않으신 사랑 나를 향한 사랑 끝이 없으신 분 영원하신 주의 이름 나 어디 있든지 두려움 없네 쉬지 않으시고 생명 내 구원 영원하신 주의 이름 그 변치 않으시는 그 주님 깊은 곳에서도 나를 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의 그 사랑이 함께함의 은혜가 가득하시지요. 자, 여러분은 지금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서머 스페셜 함께하고 계십니다. 퇴근길에 큰 기쁨이라고 4190님 행자질라 파이팅 해주셨는데요. 찬양을 통해 은혜의 시간 많은 분들 함께하고 계실 겁니다. 듣고 싶으신 찬양 빨리 신청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제도 신청해 주셨는데 들려드리지 못했었죠. 자비하신 예수여라는 찬송을 신청해 주신 분 계셨습니다. 오늘 꼭 듣고 싶다고 우리 6429 성도님이신데요. 기독여성합창단의 음성으로 찬양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주 나의 이름 부를 때 나의 이름이 존귀케 되리 주 내가 어디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네 주 나의 이름 부를 때 유나곤 코랄의 찬양이었고요. 이어서 오늘 여러분께서 여러 명이 신청해 주신 찬양이에요. 유은성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까지 전해드리고요. 광고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당신의 삶 되기를 당신에게 선교란 무엇인가요? 그 해답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가 찾아드립니다. 성교중국어학과, 성교영어학과, 성교문화복지학과, 신학과, 기독교교육상담학과까지 성교지향적 글로벌 리더의 꿈, 엑지에서 시작하세요. 수시모집 원서 접수는 9월 12일부터 21일까지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처음 간 스페인 출장. 버스 시간은 코앞이고 직원도 영어를 못하는데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아 맞다, 나 노트7이지? 올라! 에스펜 번역이 되니까 자유롭게 남다르게 삼성 갤럭시 노트 7. 걱정 없어요 KB손해보험. 안심하니까 KB손해보험. 국민 희망함께 KB손해보험. KB손해보험 국민과 함께 희망을 쓰다 KB손해보험. 하나님을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모든 자들아 노래하라. 극동방송 창사 60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제31회 극동방송 찬양합창제가 가을의 문턱인 오는 9월 7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립니다. 극동방송 창사 60주년을 맞아 더욱 성대하게 열리는 이번 찬양합창제에는 강남대학교 합창단, 동서화합합창단, 방주교회 찬양대, 캐나다 시온선교합창단과 여의도순복음교회 찬양대, 육군본부교회 찬양대, 지구촌교회 찬양대, 그리고 통일합창단 등 국내외 총 8개의 찬양대가 출연하며 지난 6월 뉴욕 카네기홀에서 공연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특별 무대가 펼쳐집니다. 1976년 극동방송 창사 20주년을 기념해 시작된 극동방송 찬양합창제는 국내외 최고 찬양대의 찬양을 한 곳에서 들어볼 수 있는 자리로 개교회의 찬양대 발전에 아이디어와 영감을 얻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찬양합창의 진수를 한 무대에서 만나는 자리, 극동방송 창사 60주년 기념 제31회 극동방송 찬양합창제의 티켓 구입을 원하시는 분은 세종문화회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예매하실 수 있으며 극동방송 홍보팀 서울전화 320-0500번, 02-3209-500번으로도 예매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극동방송 후원자 전파 선교사님들께는 티켓 금액의 3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혜택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찬양의 은혜와 감동이 기다리는 극동방송 창사 60주년 기념 제31회 극동방송 찬양합창제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서머 스페셜 생방송으로 1시간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자, 오늘도 끝찬양을 전해드리면서 이제 인사를 드려야 될 텐데요. 크리스탈 정님께서 카톡으로 이런 문자 주셨어요. 기도 제목입니다. 둘째 아이가 많이 아파서 주님께서 고쳐주셔야지만 하는 상황이지만요. 남편이 둘째를 보는 동안 큰아이를 데리고 체험활동도 다녀오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언젠가는 우리 가족이 모두 함께 밖에 나가서 나들이 하는 그날을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셨어요. 우리 큰아이가 얼마나 마음이 좀 쓰이셨을까요? 예, 그 기도하는 간절한 마음 저희 행저질라 가족 여러분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일성경님은 너무 아파서 때로는 삶을 포기하고 싶다고 고통 속에 외치는 소리. 하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굳건히 믿고 산소만 갖기를 원합니다. 병마와 오늘도 싸우고 있는 언니와 형부 내외 에게 새 생명과 산소망을 주세요. 기도하셨네요. 자, 오늘도 이렇게 간절하게 육신의 어떤 질병이나 마음의 상처, 어려움, 아픔들 가지고 기도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오늘의 끝찬양이 그런 분들께 조금 위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근진의 음성으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네, 전해드릴 거예요. 사실 저도 주변에 저희 이제 이모님도 오늘 수술을 이제 앞두고 있고 뭐 여러분도 곳곳에서 지금 병원에서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하나님 분명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께 믿음으로 소망을 품는 오늘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고요. 인사드릴게요. 김상균이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수요일 저녁 예배 그리고 수요 기도회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둠 밤 어둠이 깊어 말이 다시는 닿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허름거려도 운명이여 보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간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